마주 앉아 기대네 다 알아 모르지 않아 이해해 I'll be your side It's okay to cry 고개 말고 keep going No way. 어디 가야 할지 분명.